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시간이 되면 마지막 절까지 한번 교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14면 창세기 13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도하겠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그 개역 한글 옛날 성경을 많이 씁니다. 아직도. 그래서 우리 여기 와보니까 개역 개정된 것을 5-6년 전에 쓴다고 장로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서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성경이 20권이 넘는데 다 옛날 거예요. 이제 개역 개정도 이제 한국에서 하나 얻어왔는데 혹시 제가 그 표시한 게 개역 한글 옛날 것이기 때문에 번역이 조금 달라도 여러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2장 1절 우리 여러분이 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에 취하여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연고로 바로의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내가 어찌 그를 누이하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시고 아멘. 아브라함의 3중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화요 기도에 나누게 되겠습니다. Threefold blessings of Abraham. 아브라함의 3중 축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화요 기도회는 우리 교회 여성들이 많이 나오신다 그래서 교회 어머니들이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좀 올리고 성경 강의를 계속 해나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한 5분 내지 6분 동안 간증을 먼저 잠깐만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유아간암이라는 희귀한 병에 걸려서 지금 고려대학에 부속됐지만은 옛날에 우석대학이라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우석대학병원 거기에 간 전문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3개월 후에 죽는다고 간암 말기라고 그랬어요. 저도 우리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복수가 차면 이제 죽더라고요. 트롬보케나제라는 것이 나오지 않아서 사람이 이제 완전히 죽게 되는데 저는 복수가 차서 배가 남산만큼 됐다 그러고 뭐 지렁이 고기 뭐 우리 병아리 고기 그 당시에 별아별 거를 다 먹이게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과학을 하신 분이고 제일교포고 또 육사 교수 하시고 우리 옛날에 태릉에 서울공대 열역학 강의도 나가시고 그래서 이 과학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사 같이 과학을 했던 의사 선생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제 막 그냥 이 육사에서 주는 그 군대 깡수를 막 드시고 그 제가 죽는다고 그래서 그 과학자들의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인간의 한계성을 딱 있을 때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저를 포기하시고 공동묘지도 사시고 죽기 전에 이도령 옷 입혀가지고 제가 이제 막 쓰러지니까 이도령 옷 입혀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잡고 사진 찍고 기념 촬영한 그 사진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저를 이렇게 포기하셨는데 어머니는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막 이제 막 여기저기 데리고 가셨습니다. 특별히 데려간 곳 중에 하나가 절에 갔어요. 우리 친척들이 다 그때 불교 집안이었는데 절에 가서 굉장히 고승입니다. 스님한테 이제 저를 방석이가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스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애가 죽는데요. 애가 죽는데요. 그래서 왜 죽냐 그랬더니 내가 영감으로는 이 녀석이 전생의 죄가 굉장히 심하게 반드시 이 아이는 부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처님의 자비하심을 저에게 주셔서 우리 아이를 좀 살려줄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뭐 그렇게 생명에 연연해 하라고 스님 생명에 연연해 하지 말고 애가 죽으면 이제 다시 환생한다고 환생의 기회를 찬스를 잡으라고 그래서 그 환생이 뭘로 환생됩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전생의 죄를 굉장히 크게 졌기 때문에 잘하면 개로 환생한다고. 제가 개띠거든요. 개로 환생한다고. 뭐 개띠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죠. 그분이 그래 이제 부처님에게 버림받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저를 데리고 또 뭐 구슬을 하고 뭐 인왕산하고 강릉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무속이 셉니다. 그래서 이 무당 구출하고 막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 다니고 그랬는데 그리고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정한수를 떠놓고 천재 10년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무당이 첫 번째 무당 두 번째 무당 실패하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용하다는 그 무당이 어마어마한 우리 집안 재산을 거의 다 날릴 정도로 큰 돈을 갖다 바쳤는데 무당이 저를 이렇게 구달하더니 방석이 어머니 방석이 속에는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가장 큰 귀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귀신을 우리 무당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내쫓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애를 포기하라고 그렇게 무당한테 이제 버림을 받았습니다. 종교에게 버림받고 무당에게 버림받고 그다음 과학에게 버림받고 우리 인간의 모든 한계성에 버림받았을 때 우리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정원수를 떠놓고 방석이를 살려달라고 천지신명이여 살아계시면 우리 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천지신명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이 우리 그 당시에 전도를 하러 다니시던 어떤 아주머니가 43세 된 전도사님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제가 막 광목 찢어지는 소리를 내고면서 그렇게 우니까 저가 막 너무너무 울어서 저 때문에 이사 간 사람도 우리 이웃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와 가지고 방석이 아버지 방석이 어머니 애가 왜 그래? 그러니까 애가 복수가 차고 눈이 확 완전히 새노랗고 얼굴이 새까맣고 이 아내는 이제 곧 죽는다고 우리가 지금 죽을 기약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 제 아내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얘를 위해서 그렇게 이곳저곳 그렇게 다닌다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우리 아버지에게 대책고차 이 선생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제일교포예요. 한국에 얼마나 심한 제일교포냐면 한국의 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그 일본의 그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까지 갖고 와가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뭐 일본은 800만의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황도 신이고 뭐 심지어 뭐 이순신 장군도 거기 신이고 심지어 한국의 제일 맛있는 매주도 거기 신이래요. 막 별의별 신 다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머니 내 아들을 고쳐내면 아주머니를 내가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제가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어딨냐고? 우리 내가 천황도 내 눈으로 직접 봤고 다 내 과거로 만지고 오성과 이성과 이 감각으로 다 체감돼야 사람이 믿는 거지. 뭐 예수가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그 아주머니께서 아주머니 선도사님이 아니라고 예수님 믿겠다고 우리 이 선생님 예수님을 믿어서 애를 고쳐나면 예수님 믿겠냐고. 아 예수를 믿죠.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내면 내가 예수를 믿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주머니가 우리 새벽 4시 5시 되면 저를 데리고 그 교인이 5명밖에 없는 그 조그만 교회 우리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저를 데리고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아버지가 아침에 저녁때 술을 권하게 드시고 새벽에 보니까 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애 추운데 애 감기 걸려서 더 빨리 죽게 한다고 몽둥이로 이제 교회를 때려보시러 이제 가면 막 교회 천막교회를 때려보시려고 그러는데 저 교회 구석에서 방석이 살려주세요 방석이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소리를 듣고 정신이 술기가 깨고 그래서 참 교회를 한 다섯 번 정도 교회를 부시려고 하셨다 그래요. 막 부셔봤자 뭐 천막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잠깐 그러는 가운데 그 교인이 다섯 명인데 아주머니 전도사님이 저를 위해서 8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8일을 금식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아주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셨어요. 이제 애가 석 달 후에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고 석 달 후에 제가 벌떡 일어나서 막 이제 막 걸어다니니까 우리 어머니는 여보 방석이가 났어. 그 예수님이 고치셨나 봐. 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자들 하는 소리 좀 들어보십시오. 에이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용을 쓰는데 애가 죽기 전에 마지막 힘을 쓰는 거니까 그 초콜릿 주고 사탕 주고 애 이제 가서 묻읍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일주일 지나도 안 죽고 2주일 지나도 안 죽고 애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 노란 눈이 하얀색 거로 돌아오고 배가 점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저를 업고 우석대학병원에 가서 진찰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 얼굴이 마냥 새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 아이를 일본에 데려갔습니까? 아 일본에서 무슨 간암을 고칩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어느 때인데? 혹시 미국에 다녔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하냐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우리나라 간암 전문가 중에 하나인데 이 아이에게 3-4개월 전에 분명하게 온 간에 퍼졌던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완전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저를 업고 그냥 이 병원을 갔다가 층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면서 한참 왔다가 정신이 돌아오신 다음에 들어와서 아 그 어느 병원 애들 데리고 가는지 물어보셨죠? 우리 아내가 어떤 병원을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병원입니까? 저도 거기 가서 간암 고치는 법을 좀 신기술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예수 병원이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전도사님이 되시고 우리 형하고 누나하고 다 서울신학대학 들어가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되시고 저도 전도사가 되고 주회종이 되고 제 동생이 선거대 지하고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 가족과 저만 구원받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저를 죽는다고 선포했던 분명하게 과학적인 입증했던 그 의사 선생님께서 예수를 믿고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 마지막으로 고려대학 교수하시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는 여차여차하는데 내가 분명히 죽는다고 어떤 한 아이를 그랬는데 예수라는 분이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종교를 강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참 신앙을 얻었다고 하면서 우리 마지막 종강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질병이든지 다 고쳐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암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어려웠던 어떤 암 종류든지 간에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이공 한인연합교회에 있는 어떤 암덩어리든지 어떤 그런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의 질병도 주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많은 분들이 막 그냥 저한테 목사님 예수님이 암도 고쳐주십니까? 그럼 제가 암 고치시고 말고 그래서 그렇게 아주 담대 우리 목사님 담대야 하신 오늘 너무 이 목사님 감사한데 담대함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인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귀한 어머니들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을 버릴지 몰라도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 자식을 살려내는 것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창작교회며 우리 2억 5천만 인도 차이나 반도의 선교를 감당하는 그런 선교 위대한 선교기지 교회가 꺼져가는 능불일지라도 상한 갈 때라도 주께서 절대 꺾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을 확 살려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엄청난 그런 선교기지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암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에 우리 집회를 통해서 이번 주는 제가 일반 교회 스케줄 따라서 이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교회에서 다른 걸 요청을 해주셔서 교회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몸에 질병이 있는 자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각종 질병은 예수 안에서 다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이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3중 축복 The threefold blessings of Abraham 아브라함의 3중 축복이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이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를 읽게 됐어요. 우리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로마서보다도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인도하신 그 은혜 아버지의 은혜 은혜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것을 핵심을 진리를 잡을 때 로마서보다도 갈라디아서로 핵심을 잡고 종교개혁을 500년 전에 일으키게 됐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이제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짧게 한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서 우리 잠언 말씀에 너희의 눈으로 보는 것을 너희에게 복로고 주리라. 여러분과 제가 눈으로 보면 보고 아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현실화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장 13절 14절입니다. 304면 우리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저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저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것은 redemption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마귀에게서 해방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각종 그러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을 우리 믿으시면 아멘. 자, 해방했는데 해방이라는 말씀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해방이라는 것은 해방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사라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떨구어진 것 광야에 버린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해방이라는 것은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고 해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 가나안 땅을 통하여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전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복의 근원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목적이에요. 해방의 목적, 해방의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은 해방의 방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 계시를 받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성 우리가 왜 저주받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받으신 저주를 통해서 나는 어떠한 방향성 어떠한 가나안 땅에 주님이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래서 거기 14절에 이는 영어로는 so that 목적절을 유도합니다. 헬라에는 히나라는 것은 이러한 목적으로 해방을 했다 그렇게 히나가 있습니다. 히나 에스타 에스네 테율로기아 투 에브람 기네사 앤 크리스토 예수스. 여기 보면 이런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저주받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신 바 되사 우리를 해방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목적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미치게 하다 미치게 하다는 것은 좀 굉장히 번역이 아쉽습니다. 좀 이렇게 약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내 신발에 물이 미쳤다 어디에 도달했다 그런 건데, 우리 헬라어에는 우리 여기 보면 게네타이, 게네타이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게네타이는 게나오라는 그런 원형인데, 게나오는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뜻이냐면 동일하게 똑같이 소유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원어에 의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해석을 해드리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받은 복이 동일하게 소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고 죄에서 사함받고 저주로부터 해방된 그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방향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복이 너에게 동일하게 realization, rehabilitation, 그렇게 representation 다시 너희에게 나타나고 너에게 동일하게 꼭 같이 똑같이 소유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받으셨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또 so that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게 너무나, 갈라디아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뭐 이 엄청난 갈라디아서의 3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길래, 아브라함이 어떤 복의 근원이길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그런 해방과 연결이 되어 지금까지 4천년 동안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가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첫 번째 특별히 3절까지 말씀에 아브라함이 받아온 복은, 받은 복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3중으로 요가할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제 것이 되신 것을 성경으로 확인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저주받은 바 돼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공동으로, 공동이 아니라 동일하게 똑같이 소유케 하신 것을, 그게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눈으로 보셨으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영혼아, 아브라함의 복이 너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찾고 그것을 누리고 나눠주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I shall make you a great nation.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 I'll make your name great. Gadol이라는 히브리어 쓰는데 가장 창대케 할 것이라. 세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우리 옛날 성경보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이 훨씬 번역이 잘 됐습니다. 너는 히브리어 보면 바라카, 너는 복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정도가 아니라 아주 복의 복, 복 덩어리, 복 존재 자체로 존재론적인 혁명을 일으켜줄 것이라. 그래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세 가지 되겠습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두 번째,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라. 세 번째, 너로 인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 세 가지에 아브라함이 지금 그때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하나님 현실화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4천년 동안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므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복이 나 것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거기에 굉장히 놀라운 것은 거기 하나님께서 거시적인 놀라운 말씀과 미시적인 약속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굉장히 조화가 돼서 준다는 것입니다. 보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 이 민족은 번역이 좋습니다. 예, goi, nation, 아브라함은 큰 나라가 국가가 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3종 축복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거는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 미시팟, 미시팟은 족속보다는 패밀리, 가족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대한 국가로 만드시는 그 거시적인 축복과 함께 그 거대한 수천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질 거대한 그런 이 약속이 오늘 아브라함이 어느 집에 거하게 되면 그 가정이 축복을 받게 돼서 그것이 10년, 100년, 1000년 후가 아니라 오늘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미시적인, 현실적인 축복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은 상당히 현실적이며 미래적이며 거시적이며 이 미시적인 그런 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못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우리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 성품을 부인을 못하세요. 너무너무 거룩하셨어요. 저는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었는데 영국의 어느 인버네스라는 도시의 그 영국 목사님들과 백스 성도들 연합 집회가 열렸어요. 그 제가 이제 강사로 가서 막 이제 말씀을 증거했는데 거기에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영국의 한 50 조금 넘은 모매님이 그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은혜 받아 우리 영국까지 오셔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 너무너무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못하는 거 두 개 있다 그랬죠. 예, 한 개 더 있어요. 그래요. 우리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수입한 거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나님 못하는 게 하나 더 있대. 예, 예.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을 못하신다. 못하는 걸 못한다. 그러니까 이 세 개 빼놓고 다 할 수 있다. 거짓말 못하시고 거룩한 성품 부인 못하시고 못하는 걸 아, 그거 너무 큰데 내가 못하겠어. 이거 못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큰일도 하나님은 쉽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조그만 일도 절대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시고 다 우리에게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이 4천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항상 날마다 지켜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됐습니다. 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또한 여러 가지 존재론적인 총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까지 받아오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브라함의 복은 계속적으로 내려왔어요. 지금 여러분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 땅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창대케 되어지냐면 전 세계의 인구 60억의 인구의 적어도 60% 이상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그럽니다. 유대교 거의 2천 내지 3천 삼습니다. 개신교 23억 잡습니다. 모슬람 17억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나라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겠죠. 하나님 거짓말 하셨어요? 안 하셨죠. 예,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자면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무시고 나면 하루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숫자가 여러분 몇 명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 같아요? 하루에 17만 명씩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통계는 안 나타나요. CNN이나 이런 데는 안 나타나요. 그러나 데이빗 바레시라는 그런 세계적인 통계학자 우리 갤럽과 함께 갤럽도 여러분 우리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입니다. 예수님 주님의 종이에요. 예. 그래 이 갤럽과 그 다음에 데이빗 바레시 날 조사하는 건 전 세계에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수가 적어도 23만 명 정도입니다. 요새 예, 다른 신문 같은 데 안 나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모슬람권에서나 공산권에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럼 살해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지금도 하루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17만 명씩 번성시키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인이 번성하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아픈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상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손을 이렇게 좀 드시고 우리 자기에게 자기 영혼에게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큰 민족이 될 것이라. 이름이 예수 안에서 창대케 될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야 영란말로 너는 복디 아이가 복디. 오케이. 자 이제 자기의 축복합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합니다.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이제 일사불란하게 하나님 말씀을 한번 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큰 민족이 될 것이라.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라. 땅의 모든 가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성도 성도들에게 교회가 지금은 조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은 여기가 막 꽉 차고 보조 의자까지 차서 그런 그 때가 있다는데 앞으로 여러분 더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네, 우리 성도들 보시면서 옆에 있는 분은 옆사님, 뒤에 있는 분은 뒷사님, 앞에 계신 분 앞사님. 이렇게 우리 앞사님, 집사님에게 어떻게 하냐면요, 축복을 하는데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둘씩 큰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당신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복등입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이 복띠 아이가 복띠. 예.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악수할 때마다 아이고 복이 묻어와야지. 그렇게 또 내 복도 묻혀가라고 그렇게 우리 영어로 우리 흑인들이 할 때 Give me skin 해가지고 이렇게 스킨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가는데 우리 서로서로 하나님의 복이 서로서로 나누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요한 에슬레도 이 말씀을 믿고 움직였어요. 내가 큰 민족이 될 것이라 우리 요한 에슬레가 믿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요한 에슬레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감리교도들이 1억 명입니다. 그리고 감리 요한 에슬레에게 영향을 받아서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에 6억이나 됩니다. 빌리 그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데 여러분 요한 에슬레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을 번성시키고자 한 하나님, 제가 사이공 한인연합교회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큰 민족이 될지어다. 이름이 예수 안에서 창대케 될지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사이공 한인연합교회를 통하여 예수 안에 있는 하늘과 땅에 있는 복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삼중 축복, 아브라함의 삼중 축복이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를 우리가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중에 아브라함의 순종 중에 아니 불순종이 가미되어 있었어요. 100%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반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긴 따르는데 뭔가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합니다. 한 25년 고생을 해요. 우리 성도들과 주의종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자 예정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작정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떠났습니다. 갈대아로 떠났고 하란도 떠났어요. 아비집 데라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떠났어요. 그런데 친척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선교 이민 여정에 누구를 데리고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초를 쌓는 그런 말씀이니까 성경과 함께 호흡을 하겠습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으면 여기서 문장이 끝나야 돼요. 히브리어 언어가 문장에서 딱 끝나야 돼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는 참 놀라운 참 아픈 구절이 나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래서 우리 만약에 아브라함이 100% 순종했으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이렇게 창대케 되고 그렇게 큰 민족이 되어가고 있고 이 많은 족속들 만나는 족속마다 복을 전달하는 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12장, 13장, 14장이 3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 이 친척을 떠나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롯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 고스란히 적혀있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내가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겪는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이제 롯을 떠나게 된 이후로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롯을 우리가 추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가서. 여러분 이 4천년 전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롯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롯도 때문에 사람이 폐가 망신합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 롯의 문제.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롯의 문제를 규명하고 여러분과 제가 데리고 다니는 롯, 영적이며 아니면 여러 가지 존재론적인 그런 우리야 롯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아픔을 겪는 것을 보고 오늘 롯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우리 여러분과 제가 큰 민족이 되는 그런 행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롯은 단을 제단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할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8절에 아브라함이 이사를 갔어요. 베델 동편산으로 가서 장막을 쳤는데 거기 베델이에요. 베델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이사가도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다시 그가 쌓았던 그 베델에 갔어요. 13장 4절 그가 처음 단을 쌓은 곳에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또 다시 이사와서도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어요. 더 나가서 또 우리 13장 마지막 절 18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거기서도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를 해요? 예,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예,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제단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단을 쌓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롯은 한 번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롯에 대해서 엄청난 많은 언급을 하시는데 우리 롯이 한 번도 제단을 쌓은 적이 없어요.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롯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여 이제 깨닫고 친척을 떠나는 마지막 순종할 그때에 우리 나를 떠나라 할 때에 이 떠날 때 아브라함은 이제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얄팍한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하나님 유일주가 됐어요. 그때 우리 롯에게 너는 택하라 어디를 택하라 또 택하라고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 때에 10절 13장 10절 보니까 나를 떠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요 네가 북하면 내가 남할 것이라 할 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롯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물을 바라봤어요? 물을 바라봤습니다. 요새 말하면 물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야, 경제적인 이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먹고 살 것만 풍부하면 그것으로 갈 것이라. 세 번째, 그가 단을 쌓은 적도 없고 그가 하나님보다는 물질과 세상을 바라보고 그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어떠한 죄악에 관여한 걸 알고도 거기를 택하게 되는데 13절 보니까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예, 악하고 큰 죄인이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동성연애의 온상지며 그래서 소돔아이트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이 죄악이 관영한 곳을 이 롯은 스스로 택했단 말씀입니다. 이 롯이 롯을 정체를 밝히니까 롯은 요새로 말하면 명목상의 신자예요. 아브라함 교회를 다니긴 다녔습니다. 그가 분명히 아브라함 제단에 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가 교회는 다녔어도 그가 이 아브라함의 교회는 다녔어도 그 하나님과 1대1의 교제와 관계가 없는 그런 명목상의 신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께서 신의 산과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또 사라와 하갈 이렇게 이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영적인 기법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이 롯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에 우리의 옛사람 제단을 쌓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물질과 세상을 더 좋아하고 쾌락을 더 좋아하고 죄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민감하지 못한 우리의 옛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자아를 우리가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가 어떤 사람이 될지 아니면 우리의 옛사람이랄지 여러분과 제가 롯을 끌고 다니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정했고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받아 누리고 나눠줘야 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와 상관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에 작정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다 따라합시다. 로사 내게서 떠날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노라 그랬습니다. 예, 자아의 십자가에 못 박음. 하나님이여 나를 십자가 못 박아주시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아 내 속에서 예수님만 살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돼서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아유 권사님 오늘 권사님 얼굴에서 예수님의 광채가 드러납니다. 집사님 내가 너무너무 낙망하고 좌절했는데 집사님을 보니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져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향기가 넘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지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을 끌고 다니는 한 또 우리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이 자아의 처리가 되지 아니하고 육체의 처리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일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자아 처리를 되지 않은 십자가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그러한 성품이나 우리의 옛 습관이나 우리의 모든 그런 것 관계가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처럼 이런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아 굉장히 길게 말씀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네 가지로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롯을 끌고 다니므로 말미암아 당했던 아브라함의 아픔, 고통, 심하게 말하면 저주 아브라함이 받은 네 가지 저주를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완연하게 나타나고 우리 주의종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여러분 따라다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근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끌고 다니는데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롯을 끌고 다니면 우리 삶 속에 기근이 옵니다. 영적인 기근이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하나님의 부재 The absence of God 하나님의 침묵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급 영이 바싹바싹 말라가고 마음이 풍요롭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네, 기근이 우리에게 찾아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근 그 기근을 분석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지 마시고 주여 어찌하여 이런 기근이 왔나이까 나에게 어떤 롯이 있나이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여쭈므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우리 여러분과 제가 롯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부터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그가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갔더니 아브라함이 보니까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여보 내 여동생이라 그래라.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당신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취할까봐 나는 두렵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례가 알겠다고 해서 거의 그 칭찬이 막 들어가서 왕궁까지 들어갔어요. 15절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할렐루야 할렐이 히브리 말로 여기입니다. 칭찬. 그 저는 찬양할 때 그걸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찬양하라 내용하나 그러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이 뭔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자랑하라. 자랑하라는 뜻이야.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자랑하고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나를 위기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예. 자랑의 영적인 표현이 찬양하라. 할렐. 그들이 막 우리 이 사라의 미모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로 왕이 이 녀석들아 자랑만 하지 말고 본인을 데려오너라 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분명히 19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내가 어찌 그를 여동생이라고 하여 나로 그 사라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느냐. 여러분 바로가 아내로 삼았어요. 네. 그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붕괴가 됐습니다. 신뢰가 무너졌어요. 예, 언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그래서 나를 영적인 이민을 가서 그 잘 살던 그곳에서 나를 영 데려갔는데 세상에 남의 남자 품에 나를 넘긴단 말이에요. 이게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진짜 할 말 많죠, 그죠? 하늘나라 가면 우리 빌리그램 목사님 하늘나라 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잠만 자게 해달라고 이제 빌그림 서는데 저는 소원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한나라 가면 예수님의 발에 키스를 한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누구를 만나고 싶었냐면 사라를 만나고 싶어. 열방의 어머니죠. 우리의 어머니죠, 그죠? 만나서 저 질문이 있는데요. 이 목사 무슨 질문이요? 남편이 당신을 바로한테 넘겼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근데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예,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예, 신뢰의 붕괴, 가정의 붕괴.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자아가 살아있고, 막 예수를 믿어도 막 자아대로, 내 멋대로, 내 육체대로 막 그냥 이렇게 육적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처리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가정이 막 깨지고, 서로 막 싸우고, 하는 그 가정의 그 평화가 무너지고 붕괴가 되는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굉장히 두려운 것은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산의 살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느라. 이 재앙이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아마 에이즈인지 아니면 암인지 아니면 여인들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지 아니면 낙태일지 아니면 에볼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아프리카에서. 예. 그래서 바로와 그 집에, 여러분 왕의 집은 국가입니다. 국가 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전체에 저주가 임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아니라 저주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저주받는 그런 저주의 근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때문에 축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롯을 끌고 다니는 한 우리가 계속적으로 육체대로 살고 우리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나를 계속적으로 주장해서 내 속에 예수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나타나면 내가 높임받고 내가 주장이 나가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저주를 옮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싸움이 끝이지 않습니다. 1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도 그 땅에 거하는지라. 다툼 싸움이 끝이 아니에요. 예. 한 사람이 자아가 충만하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참 직분이 있을지라도 싸움이 일어나서 여러분 실례하지만 이렇게 박수 한번 해보세요. 세 번만 시작. 하나만 내려보세요. 이렇게 왼손을 내리고 오른손으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교회를 부흥을 다녔는데 짝소리가 안 나온 게는 여기 그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우리 신라지만 옆에 사람 축복합니다. 무슨 복이 많아서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렇게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아,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은혜 받으러 온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서로 우리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 십자가에 죽으면 아무리 싸움을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박수 소리가 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 요란스럽지 않고 소리가 나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지 25년이 됐어요. 하나님 따른 지 25년이 됐어요. 그런데 가는 것마다 기근이 있지요. 아내가 이제 자기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죠. 아내 가슴에 못을 박았죠. 예, 그 다음에 내 나 때문에 막 한 국가가 전체가 막 저주를 받았죠. 가는 곳마다 싸움이야 막 충만하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가슴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가 왜 이러한 저주를 받고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받는가 고민하다가 이 문제가 아브라함의 이 문제가 롯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해서 나를 떠나라 그랬어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눈의 축복,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의 축복, 보이는 땅마다 내가 너 줄 것이라. 또매 행하여 보라. 발의 축복, 눈의 권세, 발의 권세 두 개 줄 주모로 말미암아 14장에 보면 20만 명이 되는 4대 강국의 징기스칸 같은 어마어마한 이 그돌라 오멜의 그런 황제의 20만 명의 군사를 3,318명 가지고 야간 습격을 하여 박살내는 눈의 권세와 발의 권세로 발로 밟는 곳마다 정복하는 위력적인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존재론적인 변화와 혁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후반은 우리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더 자세히 우리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롯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내 롯, 내 육체, 내 자아, 내 슴뿌리, 내가 진짜 하나님 예수의 성품이 아니라 내 옛 과거의 이러한 행태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롯을 계속 끌고 다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삼중 축복이 나에게 나타나긴커녕 오히려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는 그런 존재가 아닌지요. 하나님 나에게서 오늘 주여 로사 나를 떠나라. 한번 여러분 따라 합시다. 로사 나를 떠나라. 여러분 크게 로사 나를 떠나라.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심각하게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시간에 우리가 가능하시면 주님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빌면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내 자아를 롯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관계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하늘에서 그리스도 예수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롯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롯과 사별합니다. 롯과 이혼합니다. 롯을 제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삼중 축복이 오늘부터 강물같이 흐르기 위하여 롯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회개의 통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속에서 롯을 제거하시옵소서. 나도 오늘부터 롯과 완전히 이별하겠나이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부르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우리 화요 기도회를 오늘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롯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가 롯을 끌고 다니므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내가 가는 곳마다 기근이 있고 오 하나님 아버지여 기근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근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에 분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분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누를 끼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납니다. 나로 인하여 다툼이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로 인하여 다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산 것이라. 제거합니다. 롯을 이 시간에 이별합니다. 관계 속의 롯, 성격 속의 롯,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제거해야 될 하나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너무너무 귀한 성도들이시. 오 안도한 장로님, 김진경 장로님, 주여 축복해 주시. 주여 배성우 장로님, 신인기 장로님, 백인기 장로님, 하나님 정영근 장로님, 우리 섬기는 최경선 목사님,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가대 지자님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사이공 하나님 연합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복이 거는 큰 민족이 되기도 하시고, 우리 베트남의 모든 족속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늘과 땅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어 모임에 우리 어머니들, 우리 교회 어머니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를 낳으므로 희생과 피 흘림이 몸에 밴 귀한 여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후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노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우리 속에서 예수가 한같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예수여, 죽어도 예수여, 아침에도 예수여, 저녁에도 예수여, 우리가 먹어도 예수여, 마셔도 예수여, 우리가 잠고 때도 예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힘을 내도 예수여, 약해도 예수여, 능력 있어도 예수여, 부해도 예수여, 어려워도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우리 어머니들이 살아야 우리 사이공 한인 연합교회가 살고 번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축복합니다. 주여 기도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권세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위로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충만한 어머니로 만들어서 생수의 강들이 우리 어머니들의 뱃속에서 사방팔방으로 번성하는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교제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예수의 새 생명으로 오늘 힘찬 한 걸음을 하여 큰 민족을 이루며 전진하는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귀한 여성, 귀한 어머니들 머리와 자녀와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을 위해 눈으로 보는 대상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